사냥하고 경비하라. 가기 옆에 김범비가 기어코 깃발을 꽂을게. 거기 거지 거렁뱅이 개새끼 같은 것들 가위로 거시기 까버리기 전에 꺼져. 감히 날 가르치는 갈치들 가랭이의 가르침을 갈겨 네 고집을 꺾어 고추털을 깎아버릴 김콤비는 꼬마들의 귀를 강하게 강간해 간발해. 나 너는 나를 너무 나무라려 해. 나는 그런 너를 나약한 놈으로 내려보지. 너는 나의 누리개 놀이터는 너 민무대 나는 이 공연에 노가리를 나불대며 남들을 내쫓네. 다 당신의 다리와 다리 사이 단물을 닦아내 딱가리들을 4년간 다진 단검에 단번에 목을 따버려 난 대중 앞에서 당당하게 딸다리를 쳐 떨어뜨린 빗물은 당신들의 달콤한 단비 땅꼬마들의 똥비창은 밤시 접어두고 닫혀있던 두 귀를 다시 당차게 열어. 라 러시아 룰렛 라임으로 래퍼들은 락스치다 룩 앱미 로리타 러버 김조키의 롱스틱은 룸방의 걸레들의 레어 아이템 앱미 쇼유마 막말만 말하는 무식하고 멍청한 머저리들 말살해시켜 무서운 무리들의 매서운 마우스를 막고 마지막으로 맛있는 마이 종물을 멋지게 먹여서 목젖을 막어. 아 바보 병신 벙어리 빌어먹을 병아리처럼 삐약삐약 내 팔기를 반기는 비치들은 빨리 내 브라를 빨아. 버풀 청객의 불로 잡은 발기 대신 골기짝을 밟아. 4. 사이버 세계에서 센 척하는 새끼들 사심이로 살을 싹둑싹둑 썰어 생각 없이 싸대는 썩은 시체들은 섹스 대신 숨을 새 생명 새 시대 새로운 센세이션을 슥슥 섭취하는 선두주자 소리 없이 속전속결 시발국에 바로 나. 아 얘들아 이제 알겠으면 어서 악플들을 알아서 이레이즈 아직도 앞에서 아가리로 옹알이만 오라지게 울퍼대는 얼라들은 얼른 이곳으로부터 아웃해. 아니면 우리랑 아웅다웅 앞다툼할래. 자 제발 자기 자신 좀 잘 조종해지랄. 조 잡수는 지 좀 줄이고 잡소리만 찍찍 때려면 집에 가서 잠이나 자라. 질 차지 잡고 자위 중인 조숙한 조끼 존나 조루 같은 조두 자식들은 조용히 자숙하고 자습해. 자 총에 총알을 채워 출동 처음부터 철저하게 처리자들을 척살하는 첩보원 체질을 체인지하려면은 채소를 처먹어 진짜를 찬양하려면은 김콤비를 쳐불러 가. 김콤비의 랩은 크로캅의 킥과 킹콩의 카리스마로 캐병신들을 KO시켜 컨티뉴하려면 카운트 셋때 고무든 코인을 더 넣어 킥킥 킹 오브 칵은 김콤비 퀸 오브 클리터리스는 어서 풀미 다 튕겨대는 텅에 튕겨나간 테플론 타이슨처럼 타이트한 주먹으로 탑을 향해 투지를 태워 날타도 시키려면 탐색을 틈틈이 해. 다 피레미들은 파리만한 파워로 파란을 일으키려다 피를 꼬지 파니 팔리긴커녕 P2P에도 퍼지지 않아 퍽이나 부먹고 포기해. 다 하하하하 호호호호 히히히히히 벌레 힙합에 환장한 형제들이여 합죽이 합판수고 햇빛처럼 환한 하느님이 병권의 형상을 향해 함성을 확고한 믿음을 함께하리들한 호산나를 합창해 혼자보단 둘이 불신 환상적인 김콤비의 행진을 환영해 혁명의 견주소 바로나의 혀끝에 항상 헛소리만 해대는 해골바가지들을 백폭탄으로 해체시켜 형식에서 혁신으로 확실하게 확신시켜 호구들아 한호해라 김조끼를 호형해라. 피스 피스 피스.